Yeah. Alright, 마주노초 파남보 네 발에 무지개는 샤 like 람보 날 저격해 탕탕 shout out wow wow 네 몸매와 함께면 더 하카 컨택시 큰 사이클 컨서브웨이 No things not converse like a vroom vroom 저 하늘별보다 오늘은 네 신발에 별을 볼래 난 아주 네 몰래 지난 2년 스며들면 사랑하리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넌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로는 신지 마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나봐 cause you wanna 봐 나는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나봐 너무 좋아 I really hate Converse 화려한 네 겉모습에는 말이야 검정 스타킹에 아찔한 다이 그래 그것은 착해 근데 더 어울리는 것은 저저 Numbers 아, 모르겠네 Converse 네 매력을 죽이는 너겠지 아무튼 나 만날 때는 Converse를 신지마 무엇보다 벗기가 무척이나 힘들잖아 지면 2년 스며들면 사랑이라고 누가 말했었는데 아예 내게 물들어버렸나 네가 좋아 그래도 Converse Low는 신지 마 아예 Converse 하얘 꽂혀나봐 Cause you wanna봐 나는 너의 Converse 하얘 꽂혀나봐 너무 좋아 다 자꾸 너의 Converse Conversa.